맹렬히 살고만 장미가 꽃다 해도 청춘이 꽃다 해도 시들며 하시는 어제 만약에 당신이 하신다 하면 나 혼자 외로워서 어리석은 말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한 백년 살고 만합시다 사랑해요 당신만은 사랑해요 한 백년 살고